3부로 돌아왔습니다. 3부는 원래는 저희가 이제 단두대회에서 피무치기를 하려 했는데 아까 2부에 마저 못한 얘기. 네네. 이번에 했었던 슈퍼 FA컵 매치를 슈퍼 파이널 매치를 한번 되짚어보고 원래 하기로 했던 3부 진행을 할게요. 네. 피무치기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슈퍼 파이널 매치가 어마무지한 관심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날 첫눈이 내리는 바람에 경기장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게 또 경기에 영향을 저는 어느 정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수원 입장에서 수원이 좀 선구근 축구를 하거든요. 서울보다는 물론 서울보다는 어차피 수원 자체가 워낙에 좀 선구근 축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울산만큼은 아니지만 아무튼 선굴근 축구를 하니까 경기장에 물도 많이 뿌렸다고 해요. 그날 경기장에 또 그게 얼었겠구나. 뭐 얼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가서 본 직관을 한 게 아니어가지고 오늘 저기 그 삼성 저기 갔는데 어떤 분이 직관했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제가 직접 가서 본 게 아니어서 얼었는지 안 얼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볼이 빨리 가죠. 그쵸. 네, 빠르게 가니까 수원 입장에서 조금 더 유리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그 중원에서 나가는 볼이 좀 정확하지 않았던 것도 조금 있었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경기장에 이제 잔디에 물이 충분히 묻어있던 거는 수원에게 조금 더 이롭게 예, 좀 풀어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서울은 아쉬운 찬스가 많았죠. 그냥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아드리아누 선수가 김치우 선수가 이제 네네네. 비집고 나와서 크로스 올려준 게 수원의 수비수 맞고 굴절돼 그러니까 바로 아드리아누 선수를 맞았다면 분명 멋진 골이 돼서 동점이 됐을 텐데 그 누구였더라? 골을 넣었던 게 주세종이 골을 넣기 직전 그러니까 그 대안이 슈팅을 때렸을 슈팅을 때리기까지의 과정하고 비슷하게 김치우가 크로스를 올려줬죠. 그쵸. 근데 거기서 이제 앞에 누구냐 양상민이 이제 살짝 건드려주면서 아드리아노가 그거를 무릎으로 그러니까 정강이로 쳤어요. 발로 치면은 100% 골이었는데 앞에서 건드리니까 그게 볼이 바운드가 되면서 이제 그거를 정확히 임팩트를 주지 못하면서 그 볼을 또 결국은 골키퍼가 잡아냈죠. 그쵸.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입장에서 재수가 없었다고 봐요. 보여요. 서울의 재수가 좀 네. 많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양 팀 다 뭐랄까 문전 앞에서의 골 결정력도 없었는데 유독 서울이 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일단 수원이 수비가 계속 불안해 보는데 수비가 너무 불안한 게 일단은 높이 올라오는 볼은 뭐라 해야 될까 키퍼가 좀 불안정 지금 양형목 키퍼가 나왔는데 양형목 키퍼가 왜 FA컵에 나왔냐면은 그 성남전에서 페널티킥 두 개인가를 맞고서는 이제 성남전 8강전에 성남전을 이제 뭐라 해야 되냐 올라왔다고 해야 되나 4강으로 올라오게 한 1등 공신이었거든요. 그래서 FA컵에 강하지 않을까 해서 썼던 것 같긴 해요. 물론 선방도 꽤 많긴 했는데 수비수하고 콜업이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랄까 자꾸 그 뒷공간에 떨어지는 볼을 수비가 걷어내든지 골키퍼가 펀칭을 하든 킥을 해서 날리든 아니면 잡아내든 넷 중 하나는 해야 되는데 역할 분담이 안 되니까 자꾸 서로 겹치는 거지. 그쵸. 이정수나 뭐 곽광선 안 나왔구나. 양상민이나 구자룡이나 맨날 곽광선 나오다가 이 경기에서 또 양상민이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중인데 양상민이나 이정수나 구자룡이나 이렇게 계속 그 누구야 양현국 골키퍼랑 계속 겹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골키퍼 일단 불안하지. 그리고 그 뒷공간이 생기니까 계속 그 틈으로 서울 선수들이 유닐록이 계속 빠져들지.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조금 더 아까웠던 기회는 많았던 것 같아요. 기회는 확실히 서울이 더 많았는데 수원도 적진 않았는데 아까운 기회가 그래도 눈 기억나는 장면에 서울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수원은 조나탄 선수가 저는 그 골도 약간 근데 그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빗 맞아서 유현 선수의 알을 까서 이렇게 바운드에서 들어간 건지. 저는 그거 바운드는 확실히 임팩트 맞췄다고 보여요. 저도 그래서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아 이 뽀록이다 생각했는데 다시 리플레이를 봤을 때는 임팩트가 제대로 맞았다고 저도 그렇게 보는데 약간 아직도 저는 이제 제가 뽀록 찬 게 아니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임팩트가 제대로 맞았다고 보는 게 임팩트가 제대로 안 맞았으면은 오히려 막혔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키퍼가 뛰는 거 보고 일부러 밑으로 찍어 찬 것 같아. 다시 한번 골 장면을 보고 싶긴 한데 뭐 지금 당장 볼 수는 없으니까 이따 끝나고 보기로 하고. 그리고 앞에서 그거는 확실히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앞에서 이제 이상호가 헤딩으로 돌려놨죠. 그쵸. 와 그건 진짜 잘했어요. 예술이었어요. 진짜 장난 아니지. 그건 예술이었어. 과연 이상호 선수가 뒤에 조나탄 선수를 노리고 한 건 아니겠지만 누군가 있다고는 생각했겠죠. 누군가 네.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잘 돌렸어요.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세트피스 플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기는 왜냐면 돌리고 뒤에 이제 누군가 떨어져 있는 누군가 한 명이 받아 넣겠다라는 그 전술이 통하긴 한 것 같아요. 서정원 감독이 세트피스에 대한 그 전략은 제대로 세웠다고 그 장면에서 확실히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슈퍼 파이널에서 제일 큰 어떻게 보면 이건 논란이 아니라 큰 이슈가 됐던 연기훈 선수의 골이 있는데 FA컵에서 이렇게 장거리 골이 나온 게 처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처음으로 들어간 장거리 골이라는데 그 저희가 경기를 봤을 때 해설위원들은 자꾸 노렸다. 유현 키퍼가 나와 있는 거 보고 노리고 찼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축자랄 투톱께서 저건 노리고 찬 거라고 하셨죠. 그렇죠. 근데 네. 그렇지만 본인 인터뷰에서 빗맞았다고. 네, 빗맞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무리 축자랄이더라도 자기 본인이 찬 게 아니니까 잘 모를 수 기술적인 거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저도 이제 그 해설을 들으면서 경기를 봤을 때는 왜냐면 연기 선수가 한 박자 타이밍을 늦추고 골대를 한번 봐주고 이렇게 톡 찼기 때문에 저도 아 이걸 봤나 싶을 정도로 그 구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랄까. 근데 염기훈이 요즘 플레이하는 특성상 확실히 슛은 아니었, 그러니까 물론 결과론적이지만 슛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네요. 왜냐면 지금 이제 염기훈 선수가 그전처럼 이제 골에 대한 욕심보다는 이제 도움으로 이제 많이 앞에 조나탄이 잘라 들어가고 있는 그 움직임을 봤던 것 같아요. 보기는. 그쵸. 근데 그게 빗맞아서 본인 말로는 빗맞아서 들어갔다고 확실히 하는데 확실히 물기가 있다 보니까 공이 이제 잘못 맞는 게 많은 거죠. 네네. 근데 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 우리나라 K리그에 정말 내노라는 키퍼들이 이제 다 어디 갔나. 옛날에 FC서울 같은 경우는 김용대 이렇게 이어지는 김병지, 김용대 요라인가 이렇게 내려왔죠. 내려왔던 네. 기보가 지금 사라지고 있고 수원도 이제 이윤재 정성용 이어졌던 계보가 사라졌고 두 팀 다 골키퍼는 최정상급 키퍼들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 매치를 보면서. 네, 저는 수원 경기를 의도치 않게 좀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일 때문에. 일 때문에 기사 쓰느라고 좀 많이 봤는데 아 볼 때마다 키퍼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키퍼의 또 하나의 역할은 수비진 정리잖아요. 그렇죠. 키퍼가 그게 안 되니까 왜냐면은 앞에 이정수가 있거든. 나보다 짬이 높아. 짬에서 우러나오는 밀리지. 바이브가 좀 더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양형모도 노동건도 둘 다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키퍼가 그냥 불안해. 공중볼 처리하는 것도 보면은 불안불안하고 그러니까 수원이 하위스플릿으로 떨어지고 나서부터 전승이라고 하더라도 성남전 제외하고는 다 실점이 있어요. 그쵸. 네, 실점이 다 있고 컵대회 포함해가지고 맞습니다. 울산전 포함해서 실점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실점들도 다 보면은 어이없게 실점을 합니다. 물론 하위스플릿으로 떨어지기 전에는 더 심했고요.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는 아이 수비 그러니까 다음 시즌 수비를 어떻게 좀더 어떻게 보강을 할지 골키퍼를 보강을 하든 수비를 보강을 하든 기량을 키우든. 근데 3백으로 변경하고 나서는 스플릿 라운드 전에 정규 라운드. 그쵸. 정규 라운드까지 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모습이 보이는데 3백이 그 수원도 그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첼시 같은 거 같아요. 첼시의 쓰리백하고 똑같이 쓰더라고요. 저희가 네. 이렇게 보면은 그냥 계속 저도. 봤는데 첼시 쓰리백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수원에도 잘 녹아 들어가는 전술인 것 같아요. 서정원 감독이 확실히 실력이 있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원이 2014년부터 그 정유라 말사줄 때부터 네. 예, 그때부터 그 지원을 끊기 시작했잖아요. 그쵸. 그때부터. 그런데도 꾸역꾸역 2위는 해왔단 말이죠. 서정원 감독이. 그거 보면은 확실히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시즌에 말아먹었지, 정대세가 나가고 나서 원톱 부재로 인해서 말아먹었지만 여름에 조나탄 사오고 조나탄이 확실히 또 터져주고 그리고 3-4-3으로 포메이션 싹 바꾸고 원래 그 전까지는 4-1-4-1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4-1-4-1에서 3-4-3으로 또 다시 바꾸고 하면서 확실히 경기를 확실히 달라진 제가 이제 그 수원 더비를 직관에 갔었고 인천 더비란다 인천이랑 이제 강등권 싸움 할 때 직관에 갔었고 그랬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네. 확실히 그때 다르더라고요. 근데 물론 결국은 실점 장면에서 집중력 부족한 거는 똑같은데 그래도 네 경기력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부터 뭐 압박이라든가 이런 강도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혹시 수원이 모습이 수원이 저희가 그 하이스플릿 얘기할 때의 그 모습과는 달라지면서 서울을 이번에 잡으면서 좋은 기세를 이끌어 갔고 이제 이번 주말 토요일에 2차전이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데 네네. 이제 또 주목해야 될 건 1차전은 수원의 홈그라운드였으면 이제 2차전 서울의 홈그라운드 넘어가기 때문에 네네. 또 잔디 상태가 다를 거며 또 이제 홈그라운드 그 어드밴티지란 게 같은 한국이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팀 관중이 더 많이 오느냐 이런 게 또 달라지니까 부담감이 과연 서울보다도 수원한테도 좀 같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2차전은 서울 홈이잖아요. 그쵸. 근데 서울도 지금 2차전이 힘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일단은 박주영이 제 이제 아대박 콤비 중에 박주영이 제 몸 컨디션이 아니라고요. 그쵸. 그리고 대안도 결장이 유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렸구나. 저희끼리 얘기했죠. 예, 유현 골키퍼가 그 이종성 뒤통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종성이었나 이정수였나 둘 중 한 명 뒤통수였던 것 같은데 이종성이었겠다. 이정수 뒤통수 때리려면은 네, 또 그때 그 누구냐 그 대박이 아빠 밀친 그 사람 골 나지 않으려면은. 아마 그게 이종성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종성 아니에요? 그게 이종성이었던 것 같은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무튼 유현이 그 이종성 뒤통수를 때리면서 한 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그게 하필이면 2차전이죠? 그쵸. 네. 유상훈 골키퍼가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해서 유현 골키퍼도 못 나오고요. 다카키는 경고 누적에서 풀렸는데 주세종이 너무 1차전에서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이 경기도 뛰기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요한 선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1차전 같은 경우는 몸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안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2차전에 서울이 얼마나 제대로 갖춰진 전력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수 있는지 그게 조금 예, 의심이 돼요. 일단 아대박 중에서는 아드리아노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원에서도 그러니까 이번 1차전 같은 경우는 주세종, 이석현, 오스마르 이렇게 세 명이서 나왔거든요. 이 중에서 주세종이 한 골 넣었던 그 주세종 같은 경우는 그 장면 빼고는 또 안 보이긴 했어요. 그렇긴 하죠. 그 장면 빼고는 주세종이 참 특유의 드리블이라든가 패스 찔러주는 거라든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건 딱 골 장면에서만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과연 주세종 대신에 다카키가 나와도 주세종과 다카키가 동시에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 이석현이 확실히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석현이 부상을 당해서 차라리 그 자리에 다카키가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주세종이 부상을 당한 게 조금 크긴 해요. 뭐 또 감독들이 알아서 잘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황순환 감독도 어마무장 지략가이기 때문에 네. 그의 지략을 한번 믿어봐야 할 것 같아요. 서울 팬들 FA컵 두 번 연속 우승한 게 아마 황선홍 감독 그쵸, 포항에 있을 때 밖에 없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네 그 정도로 아무튼 황선홍 감독이 승부사 기질이 있으니까 이번 전북전 때처럼 네. 1대0으로 전북 이제 38라운드 그 뭐냐 리그 우승 결정전처럼 네. 어떻게 또 들고 나올지 모르겠는데 과연 서울이 이관왕을 근데 또 수원이 절박해서 또 그 절박함을 어떻게 깨느냐. 그때 제가 이 경기 때문에 전주까지 내려와서 박경훈 감독과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확실히 박경훈 감독도 그 절박함은 함부로 못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선수들 그러니까 선수들의 절박함은 함부로 못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박경훈 전 감독 아닌가요? 지금 감독하고 있는 전 감독이죠. 네, 지금 교수님 그렇죠. 네, 교수님 네,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번호 따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분 참 멋있는 분인데. 네, 멋있는. 저 제주 감독할 때부터 되게 네, 팬이었어요. 만나뵙게 돼서 되게 진짜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네, 얘기 아부를 떨고 왔습니다. 아부 뭐 사회에서 네. 살아남기 위해서? 아유 뭐 살아남기보다는 네. 원래 네, 좋아했던 분이라서. 약간 제주의 부흥기를 이끌고 오셨던 감독이었죠. 더 얘기하실 네. 거 있나요? 저희가 2차전 때는 분명히 리뷰를 안 하겠죠? 할까요? 뭐 잠시라도 하면 뭐 잠깐 하면은 그건 2차전 때 얘기를 할까 하는데 홍철이 2차전 끝난 다음날 입대합니다. 아 입대합니까? 네 다음날 입대합니다. 진짜 2차전 끝난 다음날 가기 싫겠다. 경기 뛰기 싫겠다. 못 뛰는 거 아니에요? 멘탈 때 멘탈 부서서 못 뛸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 아 오히려 더 악물고 뛸 수 있지. 왜 이거 우승해도 군대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유, 선수들 마인드랑 우리 마인드랑 달라. 근데 얘네는 그런 게 얘네 훈련소 갔다 오건 어차피 거의 비슷한 생활하기 때문에. 네. 뭐 아무튼 그러니까 어떻게든 군대 가기 전에 업적을 만들어 놔야지. 트로피를 이렇게 진열장에 이렇게 걸어 놔야지. 아무튼 홍철 선수가 군대를 가는데 과연 다음 시즌 수원 이거 어떡할 거냐고 돼 진짜. 홍철이 부상당해 있는 동안 수원이 그렇게 미끄러졌는데 그쵸. 이 자리를 누가 메울 것이며 저는 이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안현범 정도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K리그에서는 게다가 국내에서 지금 풀백 자원 지금 다 날아가고 있는데 이 힘든 3-4-3의 윙백 자원을 김진수 형이? 윙백 자리를 누가 김진수 형이? 영이? 응? 김진수 형이? 김진수? 아 김진수 근데 이번에 들어올까 얘기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들어올 것 같아요 느낌이. 박주호도 얘기 있다고 들은가. 박주호도 지금 이정 얘기가 있기 때문에 박주호는 제가 봤을 때 유럽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게 나이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다시 데리고 들어올지는 약간 의문인데 김진수는 뭐, 차두리도 다 늙어서 들어오긴 했는데 뭐 그렇긴 하네. 다 늙어서 씹어먹었지 그냥. 우거우거 그냥 진짜 다 그냥 아니, 오른쪽 라인을 씹어먹었지. 네, 그러니까 은퇴할 때까지 막 씹어먹고 다녔어 차두리는. 네 그래 아무튼 네 그런데 왼쪽 과연 이 왼쪽 윙백 자리를 수원이 다음 시즌부터 과연 또 3-4-3을 그대로 이어갈지도 모르겠고 또 저는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이 개인적으로 김진수 선수는 아직 나이가 좀 어리니까 김진수나 윤석영 선수는 아직 국내로 유턴하기엔 좀 아쉬운 게 있을 거예요. 두 선수 다 도전을 더 하고 싶을 것 같고 윤석영 선수는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유럽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남고 싶어가지고 K리그 안 오고 스웨덴에 간 거니까 스웨덴 맞죠? 덴마크? 덴마크 스웨덴 덴마크 어쨌든 네, 그쪽 그쪽인데 그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그 박주호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유럽에 대한 미련보다는 출전에 대한 국가대표로 뽑히고 싶다면 출전에 대한 그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유턴을 충분히 고려할 만한 것 같아요. 단장한테 이적 요청을 했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 얘기는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근데 이게 참 이적 시장이 좀 그런 게 오퍼가 와야 이제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는데 오퍼가 안 오면은 보여준 게 없는데 어떻게 다른 팀에서 오퍼를 합니까? 그래서 그 뭐냐 박주호나 김진수가 가서 한 시즌 못 뛴 것도 아니고 지금 거의 둘 다 두세 시즌 못 뛰었는데 두 시즌이죠? 작년 시즌부터니까 둘 다 두 시즌인가? 그쵸. 아 김진수는 작년 초반엔 뛰었어요. 감독이 경질되기 전까지. 경질되고 감독이 바뀌면서 전술이 바뀌고 같이 스르륵 들어가죠. 아 마지막으로 뛰었던 게 그건가? 바이에른 미넨. 아마 그럴 거예요. 이렇게 탈탈 털리는 거. 아니야 그때 잘했나요? 김진수 바이에른 미넨 상대로 잘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안 나오고 시작했지. 내가 이거 기억하는 게 김진수와 관련된 기사를 썼습니다. 옛날에 한번 썼었습니다. 예. 마음이 아프네요. 내가 근데 나 항상 내가 안 된다고 하는 선수들은 뜨고 잘 될 거라고 하는 선수들은 또 안 되더라고. 내 옛날에 한번 파탈로 한번 빨았었거든. 전북에 왔던 파탈로를 한번 아 이 선수 좋은 선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대로 이제 호주로 다시 백했고요. 네 그리고 또 뭐냐 레알이 힘들 거라고 얘기하니까 보란 듯이 챔스 우승하고 아스날이 잘 될 거라고 하니까 보란 듯이 또 네 4위 우승을 4승. 우승을 또 보란 듯이 놓쳤죠. 작년에 네 보란 듯이 놓쳤죠. 네 약간 제 기사 그러니까 그 막 박펠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개볼. 그러니까 이어봤나요? 오늘 단두대에서 보여주나요? 아 내가 기사만 쓰면은 그러더라고. 오늘 단두대에서 보여주나요? 아 근데 내가 이겼잖아 세비야 경기. 아 세비야는 뭐? 왜냐 이게 한참 다 틀리다가 한두 번 해줘야 이 기세가 오르기 때문에. 아, 세비야 경기. 아 근데 또 박주성 기자 같은 경우는 또 K리그는 잘 맞추더라. 자기 유력 자기 잘 맞추는 그게 있더라고. 그 손흥민과 토트넘을 한 번에 보내버리는 진짜 그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준비한 K리그 리뷰 K리그 리뷰라기보다는 슈퍼파이널 1차전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뭐 이 정도로 하죠 뭐. 네 그 이 정도로 하고 저희가 원래 기획을 했던 3부의 이벤트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좀 저희가 아까 쉬는 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지정한 매치가 아마 몇 경기 두세 경기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여러분이 예측을 해주고 이제 저희가 예측한 거에 대해서 기반으로 같이 예측을 해주셨다가 결과를 오픈했을 때 실제 경기 결과 맞는 분께 뭐 랜덤으로 사다리 타기를 하든 뭘 해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상품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기만 하면 여러분이 방송을 또 안 들으실까봐 좀 약간의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설계를 좀 해봤죠. 네네.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이제 경기를 제공을 하면은 그 경기의 승무패를 여러분이 맞추시는 거 그러니까 뭐 승무패 뭐 해가지고 맞추신 분에게 뭐라 해야 되니까 소정의 상품을 드리기로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승무패만 하면 너무 의미가 없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방송을 듣게끔 장치를 한 게 이제 승무패를 맞추신 분께 랜덤으로 상품을 드리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저희 방송에 대해서 견해라든가 코멘트 제가 이번에 했던 이벤트죠. 그러니까 이번에 했던 이벤트처럼 그런 식으로 견해를 달아주시는 분들께는 그런 코멘트를 달아주시는 분들은 따로 추첨을 합니다. 따로 추첨을 하는데 저희가 방송 안 그러니까 코멘트 안 달 거 알아요 저희가.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멘트를 다시는 분은 거의 100% 예 네. 거의 100% 뽑히겠죠. 네, 거의 100% 뽑히고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주관적인 방송입니다.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관적인 방송이다 보니까 코멘트를 남기신 분들께 세 장의 상품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세 장의 상품을 드리잖아요. 그쵸. 그 상품이 다 코멘트를 남기신 분들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세 명의 코멘트를 남기신 분이 저희 방송을 그러니까 세 명의 코멘트를 남기신 분이 있고 다섯 명의 승무패를 예측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세 명의 코멘트를 남기신 분한테 상품이 다 돌아가는 거죠. 다섯 명의 승무패를 맞추신 분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세 명의 코멘트와 함께 승무패를 맞추신 그러니까 승무패를 예측하신 분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승무패만 하지 말고 저희 방송에 대한 듣고 네, 저희 듣고 뭐 바라는 점 또는 그냥 남기고 싶은 말 뭐 팬이에요 이런 거 괜찮으니까 쓸데없는 말도 괜찮으니까 뭐 하나의 관 조금은 일말의 관심이라도 보여주면 저희가 뽑아드릴 테니까 네. 제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듣고 나서 비활성화하지 마. 댓글 없어져. 누군가 저격하는데 저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 제가 방금 든 생각인데 이거 이 모든 두 가지 요소 플러스 만약에 점수까지 맞힌다. 만약에 그 형이 점수까지 맞춰주면 좀 뭔가 선물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점수까지 맞출 생각은 없고.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어쨌든 많은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주에 어느 매치 할지 한번 골라볼까요? EPL은 딱 이거밖에 없네요. 맨시티 첼시. 딱 이거죠. 무조건 이거로 가야 될 것 같고. 나는 EPL 경기에서 두 경기 더 보이는데 본머스 리버풀. 그 경기가 과연 리버풀이 지금 부상이 좀 많긴 해서 볼만할 수도 있긴 한데. 그리고 에버턴 맨유. 아, 에버튼 맨유가 있군요. 다른 리그도 한번 볼까요? 네. 다른 리그로 돌아가 보면은 분데스리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월 경기가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 메넨글라드바흐가 있고. 호펜하임 켈린도 꽤 볼만할 거고요. 라이프치히랑 샬케도 경기가 괜찮을 있고요. 것 같고. 요 세 경기. 6경기 나왔죠. 그쵸. 그리고 라리가로 돌아가면은 돌아오는 주에 엘클라시코가 있습니다. 다음 주 방송에는 이거가 한 몫을 차지할 것 같은데. 네. 다음 주 방송 나왔네. 이미 뭐 네. 단두대 하면서 거의 나온 벌써 틀이 잡히는 것 같은데. 틀이 저 지금 머릿속에 잡혔네요. 네. 네. 엘클라시코가 있고. 그럼 각 리그마다 하나씩 뽑아볼까요? 세 경기 정도 이렇게 총? 세 경기 정도만 할까요? 지금 딱 라리가 네, 분데스 말고는 하나씩 잡힌 것 같아요. EPL은 첼시 맨시티, 라리가는 엘클라시코. 그럼 분데스 말고 EPL을 두 경기 합시다. 그럴까요? 분데스는 딱히 보이는 경기가 많지 않은데. 도르트문트 메넨글라드바흐는 이벤트성을 한번 할까? 그것보다는 라이프치히를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샬케가 지금 올라오는 샬케도 같이 올라오는 폼이기 때문에. 나는 켈렌 호펜하임도 좀. 저도 그거 그 경기도 볼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데스리가는 딱 뭐라 해야 될까? 지금 딱히 만약에 정말 집중해서 보면 놓칠 경기가 없는 게 분데스리가이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이목을 끌만한 거는 EPL이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맞출만한 건 하자. 그러면은 맨시티 첼시 그리고 본머스 리버풀 에버턴 맨유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에버턴 맨유 가죠. 둘 다 하락세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맨시티도 상승세 아닌 상승세니까. 상승세 두 팀하고 하락세 두 팀하고 이렇게 해서. 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피묻히기 할게. 맨시티 첼시, 에버턴 맨유, 그 다음에 엘클라시코 이렇게 세 경기죠. 자, 가위가위보로 해서 순서를 정해야 되겠죠. 아씨, 그게 또 그렇게 되는구나. 왜냐면 누가 뭘 먼저 볼지는 정해야지. 아니 그 많이 맞춘 사람이 아닌가요? 아 그렇게 할까요? 어쨌든 뭐든 하나 갈리겠지. 예. 따라가기 없기. 따라가기 없기. 먼저 하시겠어요? 네,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죠, 먼저 하세요. 먼저 못하겠다. 아, 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못하겠다. 솔직히 첼시 지금 세 경기 다 어려운 경기예요. 네. 솔직히 네, 첫 번째 이제 맨시티 첼시 경기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첫 번째 맨시티 첼시 경기입니다. 이게 쉬운 경기가 아닌데 저는 첼시 승 보겠습니다. 첼시 승 보시나요? 예. 일단 두 팀 다 주중에 리그 그러니까 컵. 네, 리그컵 경기가 없어요. 그쵸, 둘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맨시티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 비겨서 이겼습니다. 아, 2대1로 이겼구나. 참 또 겨우 이겼습니다. 참 이겼다. 아게로가 이번엔 아게로가 살렸죠. 아게로가 살렸지. 지난주엔 투레가 살리더니 이번주엔 아게로가 살렸어요. 맨시티가 어떻게든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불안해요. 아직 뭐랄까 패배 만족도를 따지자면 한 30-40% 정도밖에 충족을 못 시키는 것 같긴 해요. 역대 패배 맡았던 팀이 이게 맨시티까지 세 번째 팀인데 그 세 팀 중에 제일 안 따라주는 팀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맨시티 홈인 근데 또 맨시티 홈이어서 그래서 지금 무승부를 할지 첼시 승을 할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되거든요. 아, 솔직히 이거는 고민하면 안 되지. 체레우가 이걸 첼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걸 고민하면 안 되지. 사회는 냉정한 거야. 사회는 냉정한 거야. 그래서 일단 판정 보류하고 제가 마지막에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경기로 넘어가서 에버턴 대 맨유. 저는 이 경기 에버튼 홈이긴 하지 에버튼 홈이라 좀 약간 위험하긴 한데 이 경기에 아마 중점은 루카쿠가 살아나냐 마냐일 것 같은데 저는 에버튼 승리 한번 가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일단은 루카쿠는 혼자서는 제가 봤을 때 못 사는 것 같긴 해요. 그쵸. 누가 있어, 그러니까 원래 축구가 그렇긴 하지만 혼자서는 못 살 것 같고 누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 볼라시에나 바클리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몫이 중요한데 바클리가 그렇게 살아나는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진 않고 그러면은 결국 믿을 거는 저기 누가 볼라시인데 볼라시의 자리가 누가 있냐 보면은 다르미안. 그쵸? 그쵸. 다르미안 아니면 블린트 아니면 발렌시안. 아, 발렌시안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이니까. 네. 그렇다면은 볼라시에가 한번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에버튼 갑니까? 니 한 2대1쯤으로 봅니다. 2대1. 네. 아, 저희는 이제 무리뉴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엘클라시코로 가보죠. 전 엘클라시코. 저는 바로 지금 답 나왔습니다. 먼저 하시죠 이건. 아, 전 레알 마드리드 승입니다. 아, 저도 레알. 이러면 안 돼. 전 레알 승입니다. 아, 이러면 저랑 첼시 같이 못 가요. 아니야 이미 갈렸잖아. 아, 이미 갈렸어요? 저기 맨유 경기에서 갈렸잖아. 저 에버튼. 너 에버튼 승이야? 에버튼. 아, 그래? 아, 너 에버튼 승이었구나. 어허. 저도 레알 승을 그럼 이거를 제가 좀 다르게 가볼까요? 무승부 보겠습니다. 무승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무승부 보겠습니다. 무승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바셀이 이길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전력상 바셀이 이길 것 같진 않아요. 네, 저도 바르샤. 아, 근데 메시의 존재가 메시가 항상 그러니까 못하다가도 그 엘클라시코에 살아남는 그 승부사 기질이 있긴 해요. 호날두는 또 유독 또 엘클라시코만 되면은 약하고. 근데 또 아마 레알 마드리드에서 엘클라시코 제일 많이 넣은 골 그러니까 골 많이 넣은 선수 중에 또 1-2-3는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또. 그래서 아, 또 함부로 하기는 또 아이씨 또 그의 메시 얘기를 하니까 또 헷갈리네. MSN 나왔는데도 제가 알기로 소시에다드랑 이겼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단 감독이 소시에다드 경기를 많이 보고 온다면은 아틀레티코 전처럼 또 맞춤형 전술을 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레알 보겠습니다. 네. 전 비기는 걸로. 네네. 그러면은 거기서 갈렸죠. 그 다음에 제 다시 돌아와서 맨시티 첼시. 자, 어디로 가시나요? 일단 갈렸죠? 네, 일단 갈렸어요. 네, 갈렸습니다. 근데 약간 레알 그러니까 엘클라시코는 약간 내가 레알 선점에서 밀어낸 것 같으니까 따르게 가겠습니다. 아, 그러다가 큰일 나시죠 이제. 저는 이 경기 2대2 무승부입니다. 2대2 무승부입니다. 2대2 무승부. 왜냐면은 맨시티도 그러니까 스타일상 뒷공간이 많이 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모제스가 확실히 뒷공간을 노릴 만한 공간이 많고. 그렇죠. 코스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자르의 크랙을 막기에는 그러니까 맨시티의 스톤스나 그 수비진들이 불안불안은 해요. 근데 맨시티의 공격이라면 첼시의 수비를 좀 뚫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아게로 선수가 다시 폼이 올라오고 있고 뭐 워낙에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맨시티도 일단은 분명히 만만치 않은 팀인 건 확실합니다. 토트넘전하고 확실히 다른 점은 토트넘 같은 경우는 주중에 경기를 치렀고 첼시는 안 치렀고 근데 맨시티 같은 경우는 주말에 그러니까 주중에 경기를 안 치르고 첼시도 역시 안 치르고 그래서 둘 다 그러니까 부상을 제외하면은 최정예 실력으로 최정예 멤버로 이제 나올 텐데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맨시티와 첼시 둘 다 2대 2로 봅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저는 첼시 승, 에버튼 승, 그리고 엘클라시코 무승부, 그리고 박한식 해설은 맨시티 첼시 무승부, 에버튼 승,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승 이렇게 총 3개의 픽을 했는데 여러분도 이제 저희가 한번 해본 얘기를 기반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시고 여러분 나름의 이제 분석도 하실 수 있으시니까 네. 왜냐하면 저희의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분명히 다른 이제 걸 즐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의 분석 그리고 이런 거를 같이 해보시고 저희와 같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제가 소정의 선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기록하시는 건가요? 네, 정리 중입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걱정 마세요. 제가 카톡방에 공지를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아 저는 이번 픽으로 한번 이 세 개 픽으로 톡토도 한번 가볼 생각. 오 센데. 한번 아니 내가 이기거나 지건 이제 그 이기면 돈을 버는 거고 뭐 나중에 그 이벤트 비용 마련해야 되니까. 나중에 뭐냐 한강물 온도 체크하고 가든 걸로. 얼었어 내가 이제. 아 내가 그거 봤어요? 어떤 거? 샤달아빠 그 웹툰이었나? 그 바이에른 뮌헨이 로스토프한테 잡혀가지고 설마 로스토프의 봤어요. 첫 승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이야 하고서 로스토프의 그걸... 챔피언스리그 첫 승이 네. 이렇게 이루어질 줄이야 그리고 한강 대교 위에서 이렇게 보는 네 봤어요. 그거 너무 처음에 이해 못하다가 이해하고 나서 너무 웃겨가지고 아 네 아무튼 한강물 온도 제대로 체크하시고 저는 거액 배팅은 안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 절대 사설하지 않습니다. 프로토를 즐겨야 됩니다 여러분. 세금 몇 프로? 뭐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따본 적이 없어요. 아 너 여태 한강 안 갔냐? 저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프로토는 소액도 배팅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한강 갈 일이 없어요. 아 너 여태 한강 안 갔냐? 소액 배팅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이렇게 12화 준비해본 내용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내용이 좀 많이 나왔어요. 사실 원래 하려고 했던 것보다 펑크가 났죠. 네 다음 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내용이 잠깐 조금 내용이 부실한 게 있어서 좀 더 보강을 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려고 초심을 되찾았어요 우리가. 네, 좀 되찾고 있죠. 정신들을 좀 차리고 나니까 초심들을 찾고 있어요. 나만 그런가? 아니야. 네, 아무튼 좀 더 보완을 해서 네,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로 미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딱 라인업이 딱 세 개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녹음 끝나고 얘기를 하기로 하고 네. 이만 클로징 멘트를 하죠. 네, 여러분 벌써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제 눈이 오는 계절이 왔는데요. 여러분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생각해보니까 나 첫눈 못 봤어. 저도 못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때 집에 내려가 있었잖아. 저도 그때 광주에 갈 일이 있었고 광주에 있었어가지고 비가 왔어. 비만 엄청 왔어요. 비만 왔어. 그러니까 저는 광주에서 비가 온다고 하고 있는데 가족이랑 친구들이 네. 눈이 온다고. 눈 온다고. 카톡에서 눈이 내려. 나는 눈을. 맞아. 카톡에서 눈이 오더라고요. 카톡에서 눈을 봤어. 나는 비 맞고 있는데. 어쨌든 네. 눈이 첫눈이 내렸고 여러분 이제. 나의 첫눈은 아직 오지 않아 아니하였다. 네. 어쨌든 이제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이제 이틀 있으면 12월달이고요. 올해도 이제 3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면 12월달인데 우리는 12화를 했어. 이런 아재 개그. 아니 아재 개그가 아니야 이건. 아직 나 개그 한 적 없는데 이거 운명의 데스티니 아닙니까 이거.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열심히 하시고 저희도 마무리 할 때까지 아마 4주 정도 더 남았으니까 네 번 더 만나는 걸로 여러분과 뭐 한 번 만날 때마다 세 번씩 만나니까 여러분과 12번은 더 만나는 걸로 여러분과 12번 더 만나는 걸로 하고 네 12화 마무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